마음아 왜 내 심장은 가짜야 나는 왜 찢겨도 붉은 피 하나 나지 않는 가짜야 다들 물어본다고요 너도 겨울을 아냐고 마른 가지 같은 손가락이 왜 슬픈 줄 아냐고 그럼 당연히 알지 왜 몰라 그 잔가지 위에 yeah. 오빛 나의 새 그럼 당연히 알지 왜 몰라 그 잔가지 위에 내게 심장을 주고